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시는 이에게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찬송 한 장 먼저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같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어제 상고해봤던 바와 같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그렇게 판단했을 터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큰 비중을 두고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약속을 소홀히 여기면 곤란합니다. 과연 모든 것의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나아가서 오늘날의 성도들을 구분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약속입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성경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먼저는 야곱과 에서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말씀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리 쉽게 받아들일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후에 어떤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임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분되었습니다. 특히 11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은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의 뜻이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택하심으로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말씀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인간들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의 행하는 일 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교훈한 두 자녀, 즉 이삭과 이스마엘은 분명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혹여 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6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달랐다는 것으로 인해서 달리 받아들이고 달리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본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귀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시는 이에게서 말미암은 약속을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저절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어야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혹은 누가 믿음이 몇 대째요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 모두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결코 믿음이 몇 대째냐에 따라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개개인의 것으로 고백되어야 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자신의 관계여야 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역시 단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아직도 유효함을 믿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생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이 사명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어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